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뭐, 뭐, 아주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좋네요, 분위기가. 뭐, 사람이 나왔으면 말을 좀 해요. 아니, 했으면 이상하잖아요. 심통을 부리고 난리야. 아니, 심통이 아니라.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공녀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꽃다운 24살의 내성적인 처자인데요. 제가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하다 보니 앞에 나가 수업 시범을 보일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매번 너무 떨려서 제 실력만큼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려오곤 한답니다. 요즘은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머리도 한 움큼씩 빠져요. 이러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뭐 하여튼 네. 오늘 저 소공녀님이 올려주신 사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참 심각한 고민이에요. 본인 얘기는 네. 정말로. 네. 네. 짱구는 옷 말려. 참 재밌네요. 짱구 착해졌어요. 예, 말썽부리다가 요즘은 이제 철 들어가지고 옷도 말리고 애가 예, 착해졌네 짱구. 네. 방법이 아. 있긴 한데요.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성형수술을 하세요. 제동의 아저씨처럼 만한 눈으로 시야가 좁으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김제동 씨를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눈 크다고요? 바꿀래요? 왜 이래요, 반응들이? 왜 이래요? 방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눈 커요! 그렇게 한 100명쯤 얘기하다가 바꿀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 아, 이분들 진짜 아이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눈 작으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 눈에 딱 담아두면 잘 못 빠져나가고 오래 가고 좋았습니다. 좋아요. 멋진 멘트를 또 그럼요. 좋습니다. 그렇죠. 눈 작은 사람들이 딱 한 사람 담을 공간밖에 없어요 여기. 네. 그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요? 예. 빼네. 네? 누구? 송윤화가 담겨 있고 뭐. 광복절 특사 한편 보실래요? 야. 뭘 송윤아 씨가 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네? 왜 그 얘기하니까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좋아서 그래요. 아유, 참 그렇지. 좋은 분이죠. 예쁜 분이에요. 인간성도 좋고. 송윤아 씨하고 친해요, 김제동 씨. 네? 아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던데. 제가 꼭 옆에 있다가 전화 막 통화할 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아니 유나 유나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자. 유나 누구야? 유나 있잖아요, 송윤아. 어 되게 막 힘주면서 얘기해요. 가끔은 또 그래요. 아 어저께 뭐 문자 왔는데 뭐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누구한테 왔는데? 아이 왔어요 누구한테? 유리 뭐 그래요. 그런 다음에 더 재밌는 건 근데 제가 문자 씹었어요. 아! 아이고 이 사람, 아이고 이분. 야 근데 그 누구예요 그거? 그 깨깨대는 사람 누구예요? 에이 누구예요 그거? 그럼 저는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입니까? 네. 아, 안 비슷했지만 하여튼 제가 제 전화기에 다 있습니다. 송윤아 씨, 최지우 씨, 성유리 씨 다 있습니다. 한국 톱 이나영 씨 다 있습니다. 여자 스타들은 다 알아요 김재동 씨가. 강호동 씨는 송윤아로 저장돼 있고. 그거 지금 우리 같이 하잖아요. 윤도현 씨 저한테 뭐라고 저장돼 있는 줄 아세요? 전지현 씨로 저장돼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속아요. 전화 왔다고 하잖아요. 아, 지연이야? 전지연. 어. 영화 촬영은 잘 돼가? 그러면 도현이 형 저쪽에서 그래요. 뭐라는 거야, 너! 그러면 빨리 꺼내야 돼요. 그렇게 돼. 제 이름 전지현으로 저장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돼서, 아이고, 난리 났어요. 새벽에 술 먹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어, 나영이니? 그랬다가 죽을 뻔 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나영 씨로 저장돼 있거든요. 네. 마지막 리플로 하겠습니다. 네. 아, 만산홍엽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만산홍엽. 아, 좋은 말인데요. 네. 먼저 실토를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무척 반가운데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떨립니다. 용기 주실 거죠? 이렇게 떨리다고 고백하는 순간 님의 공포도 아이들의 낯선 벽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학생들과 더욱 친근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이 방법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김재동 씨가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가는 훌륭한 사회자를 꼽으려면 주저없이 저는 마을 이장님들을 꼽습니다. 정말로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방송을 하면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 방송할 때 여러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을 회관에 가면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어두운 곳에 머리를 넣고 아무것도 원고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하나에도 대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누구도 못 알아듣지만 그 마을 이장님 방송은 곧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마을의 법이 되고 마을의 정의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물 찼다 물 대라 그러면 경기 들고 다 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황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떨리는 마음도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깔끔한 마무리였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